이 시간에는 너림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내 심장은 너리하니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병사와 한순간. 보내 어머니 우리 다 안녕을 위하여 굳건히 지켜가네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 밤낮이 당기는 다날이 나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병사의 마음속에 고향이 있어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고향의 전이다오. 영웅의 이 아들 이상으로 너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